줄림은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있어. 나를 데려가 줄림은 없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게 다가와 주어. 똑같은 거리 같은 달빛 속에서 같은 자리 같은 잠에 들겠지. 이제는 누군가를 더하고 싶어. 모든 외로움 거두고 싶어. I don't wanna be alone anymore. 똑똑 누구 없어. 여전히 잠들기가 쉬워. 머문 적도 없는 나의 님은 대체 어딜 그리도 급하게 가시오. 누구 없소. 대단히 별볼래. 없는 나의 하루하루엔 필요해 별래. 어지러운 도시와 외로운 이 현실 속에서 날 데리고 도망가주오 멀래. 누구 없소. 똑같은 거리 같은 달빛 속에서 똑같은 자리 같은 잠에 들겠지. 이제는 누군가를 더 하고 싶어. 외로움 거두고 싶어. I don't wanna be alone anymore. 똑똑 누구 없어.